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분홍공주의 베란다 텃밭입니다. 김주연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에스더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여기 분홍색만 좋아하는 분홍공주가 있어요. 머리띠도 분홍색, 옷도 분홍색, 신발도 분홍색만 신지요. 물론 반찬도 분홍색만 먹어요. 분홍색 소시지랑 분홍색 햄 같은 거요. 똥색 된장이나 초록색 시금치, 하얀색 양파 따위는 딱 질색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분홍공주는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고만 해요. 과연 분홍공주는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먹게 될까요? 오늘부터 난 초록색, 주황색, 하얀색, 검정색, 똥색 반찬은 안 먹을 거야. 난 분홍색만 먹을 거야. 어느 날 콩이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초록색, 주황색, 하얀색, 검정색, 그리고 똥색 반찬은 뭐니? 엄마가 물었어요. 주황색은 당근, 하얀색은 두부, 양파, 검정색은 콩, 똥색은 된장. 그리고 초록색은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야. 그럼 분홍색 반찬은 도대체 뭐냐? 이번에는 할머니가 물었어요. 분홍색 소시지, 분홍색 햄이지. 난 예쁜 분홍색만 먹을 거야. 요 콩할 만한 게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엄마의 손이 콩이의 등을 향해 날아오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막아주었어요. 그래, 알았다,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는 머리띠도 분홍색, 옷도 분홍색, 신발도 분홍색만 신지. 그래서 반찬도 분홍색만 먹는구나.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분홍색 반찬만 먹어라. 어머니, 가뜩이나 콩이가 편식도 심한데 먹고 싶은 것만 먹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콩이 엄마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콩이는 생각보다 아주 쉽게 채소와 안녕 하게 된 것이 기뻤어요. 으라차차! 할머니가 무거운 흙을 옮기고 있었어요. 할머니 뭐예요? 텃밭을 만들지. 텃밭이라고요? 그건 시골집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베란다에도 텃밭을 만들 수 있어. 화분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당근도 심고, 가지도 심지. 이제 여름이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거야. 정말 여기서 당근도 자라고 가지도 자라요? 그럼. 하지만 우리 강아지는 채소를 아주아주 싫어하니까 할머니 텃밭에는 절대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네가 싫어하는 것들만 있거든. 할머니 그럼 난 구경만 할래요. 그럴래? 그럼 이리 와서 보렴. 이 조그만 풀들은 뭐예요? 모종이란다.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워 키운 것이지. 이제 화분에 옮겨 심을 거야. 이건 토마토, 이건 당근, 이건 치커리, 이건 가지, 요건 고추. 아직 열매가 없으니까 입만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 네,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다 비슷해 보여도 매일 들여다보면 아, 이게 고춧잎이구나. 이게 당근잎이구나. 이게 토마토 잎이구나 하고 척척 알 수 있어. 상추가 자라면 할머니가 쌈도 싸주고 토마토가 크면 주스도 만들어 주마. 여기 곰취대 있네. 곰취는 살짝 데쳐서 주먹밥을 만들면 좋지. 아이고, 깜빡했다. 우리 강아지는 분홍색만 먹지? 이런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은 절대 안 먹는다고 했는데 깜빡했다. 네, 저는 분홍색만 먹을 거예요. 자, 우리 강아지 이제 상추 씨앗을 심어볼까? 어떡해요? 고랑을 만들고 살살 씨를 뿌린 다음 흙을 덮어줘야지. 너무 많이 덮으면 안 돼. 씨앗들이 무거워하거든. 이렇게요? 그래. 흙을 덮어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물을 흠뻑 뿌려주자. 그러면 여기서 싹이 나와요? 그럼. 여기 심어놓은 모종도 다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자란 것들이야. 이 작은 씨앗에서 푸들푸들한 상추가 나오지.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라. 햇볕 먹고 물 먹고 쑥쑥 자라라. 이렇게 매일매일 예뻐해주면 더 잘 자라지. 내가 매일매일 예뻐해줄게요. 물도 내가 줄게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식물들이 시들시들해져. 우리 강아지가 손으로 만져보고 겉에 흙이 말랐다 싶을 때 흠뻑 주면 된단다. 작은 새싹들은 물 줄기도 아프니까 살살 줘야 해. 분무기로 살살 뿌려주자. 콩이는 매일매일 베란다 텃밭에 나가보았어요. 조용한 화분들을 보며 할머니랑 심은 씨앗에서 빨리 싹이 트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상추 씨앗에서 싹이 뾰롱 올라왔어요. 싹이 나고 잎이 자라자 옆에 있던 키가 작은 모종들도 쑥쑥 자랐어요. 누가 더 빨리 자라나 내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할머니, 채소들한테 이름을 붙여줄래요? 상추, 가지, 토마토 다 이름이 있는데? 아니요, 제가 지어주는 이름이요. 방울토마토는 빨갛고 예쁘니까 루루예요. 상추는 입이 푸들푸들하니까 푸들. 가지는 보라색이니까 바이올렛. 오이는 키다리 아저씨. 부추는 날씬이. 풋콩은 줄기 안에 콩이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삼총사. 콩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름도 잘 짓네. 여기에 이름표를 써서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출석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네 하고 대답하겠지요? 가장 빨리 쑥쑥 잘 자라는 아이는 상도 줄 거예요. 키도 매일 재서 제일 빨리 자라는 아이에게는 칭찬 스티커도 붙여줘야지. 요 놈 봐라. 상추가 손바닥만한 게 이제 뜯어먹어도 되겠다. 오늘은 상추랑 치커리랑 뜯어서 쌈 싸먹자. 참 맛나겠다. 상추를 무쳐서 겉절이도 하고 치커리랑 어린잎들은 샐러드로 만들어 먹자꾸나. 할머니, 제가 뜯을게요. 그래, 우리 강아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살살 잘 뜯어봐. 뿌리가 다치지 않게 살살. 할머니랑 엄마는 점심 준비를 했어요. 콩이는 조심조심 상추와 치커리, 어린잎들을 땄어요. 광주리에 수북이 따서 싱크대로 가져갔지요. 엄마가 깨끗이 씻어 식탁에 올려주었어요. 아유, 어머니, 채소가 너무 싱싱해요. 정말 맛있겠어요. 그래, 야들야들 부드러운 게 사다 먹는 거랑은 맛이 다르지. 요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밥 한 숟갈 올리고 쌈장을 손톱만큼 얹은 다음 요렇게 싸서 먹으면. 할머니는 입안에 가득 쌈을 넣었어요. 아이고, 맛나다 맛나. 할머니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콩이는 초록색 상추를 보고 그만 침이 꼴딱 넘어갔어요. 우리 강아지 분홍 반찬은 어딨냐? 어서 분홍 반찬 차려줘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 쌈이 얼마나 맛있는데. 콩이도 이 쌈 먹어봐.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강아지는 분홍 반찬만 먹으니까 그건 주면 안 돼. 어서 햄이라도 구워라. 콩이는 혼자서 햄과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랑 엄마는 계속 아이쿠, 아이쿠, 야들야들 부드럽네 하면서 입안 가득 쌈밥을 넣고는 우물우물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강아지야, 이 꽃 좀 봐라. 꽃이 폈네. 화분 하나에 보라색 꽃이 피었어요. 가지꽃이야, 가지꽃. 이제 가지가 열리겠구나. 할머니랑 콩이가 예뻐해 주어서인지 베란다 채소들은 여름이 되면서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요건 부추고, 요건 쪽파, 요건 고추네. 아하, 고추가 열렸구나. 아빠, 아빠, 이리 와보세요. 아빠가 좋아하는 고추가 열렸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콩이 아빠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벌써 고추가 열렸어? 봐요, 내 손가락만한 고추잖아요.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아빠는 고추를 똑 따더니 한입 베어 물었어요. 콩이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어요. 엄청 매울 텐데. 아, 맛있다. 콩이도 한 입 먹어봐. 싫어요, 싫어. 콩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럼 우리 강아지가 싫어하는 초록색인데. 초록색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초록색이지. 할머니는 고추 하나를 따서 아삭 하고 베어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단에 달아. 고추가 아주 아삭아삭 맛있어. 거봐, 할머니도 하나도 안 맵다잖아. 아빠가 다시 말했어요. 거짓말. 진짜요? 그럼 아삭아삭 맛있기만 하네. 할머니랑 콩이랑 잘 키워서 아주 맛있어. 콩이는 아빠에게 받은 고추를 아주 조금만 베어 물었어요. 아삭. 아, 퇴! 맵잖아요. 아빠 거짓말쟁이. 매워서 콩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보고 아빠랑 할머니는 깔깔 웃었어요. 우리 강아지야, 이 풀이 뭔 줄 아냐? 당근이야, 당근. 어디요? 당근은 안 보이고 풀만 있는데요? 당근은 흙 속에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 양파도, 마늘도, 무도, 감자도, 고구마도 모두 땅 속에서 자라니까 눈에는 안 보여. 다 자라면 쑥 뽑아내는 거야. 쑥 뽑아낼 때 얼마나 신기한데. 할머니는 벌써 당근이 다 자란 것처럼 들뜬 모습이었어요. 이 녀석은 오늘 먹어도 되겠다. 키가 쑥 자란 부추 좀 봐라. 오늘 점심때는 키 큰 부추를 잘라 부추전을 만들어 먹자. 부추를 자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부추가 없어지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잘라내도 또 자라고 또 자라. 부추는 생명력이 강해서 쑥쑥 잘 크는 채소야. 우리 강아지 걱정 안 해도 돼요. 할머니가 콩이의 엉덩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할머니는 부추를 잘라 씻어놓고 거실에 신문지를 펼쳤어요. 자, 우리 강아지 큰 그릇 하나 가져와라. 거기에 부침가루를 붓고 반죽을 해야지. 우리 강아지가 반죽 저어볼래? 네! 부추는 먹기 좋게 썰고 양파는 착착 채 썰지. 나도 썰어볼래요. 그래, 그래. 양파를 썰면 눈물이 나니까 이렇게 양파를 입에 물고 썰면 돼. 그러면 눈물이 안 나거든. 양파 한 조각을 입에 물자 정말 눈물이 안 났어요. 이제 잘 저은 반죽에다 부추랑 양파를 넣고 섞는 거야.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동그랗게 큼직하게 한 장 부쳐보자. 우리 강아지랑 같이 키운 부추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부추겠지? 양파는 익으면 맛이 달콤해진단다. 프라이팬에서 부추전이 노릇노릇 익어가요. 아, 맛있는 냄새. 콩이는 강아지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할머니 옆에 꼭 붙어 부추전이 다 익기를 기다렸어요. 부추전은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놓고 손으로 쭉쭉 찢어서 먹어야 제맛이지. 할머니는 갓 찢은 부추전을 손으로 쭉 찢었어요. 콩이는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부추전을 할머니 입으로 쏙 넣었어요.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직접 키운 부추라 보들보들 더 맛있네. 나도. 어? 우리 강아지도? 이건 우리 강아지가 제일 싫어하는 초록색 부추랑 하얀색 양파가 같이 들어있는 부추전인데? 그래도 딱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키운 거잖아요. 콩이는 아기새처럼 입을 쫙 벌렸어요. 그래, 그럼 우리 강아지 한 입 먹자. 할머니가 쭉 찢어준 따끈따끈한 부추전이 입속에 쏙 들어왔어요. 맛있다, 맛있다. 양파가 하나도 안 매워. 부추도 하나도 안 매워. 할머니도 부추전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콩이도 오물오물. 할머니, 큰일 났어요. 여기 좀 봐요. 아! 할머니는 콩이의 요란한 소리에 불이 나게 뛰어나왔어요. 청경채 입 뒤에 이것 봐요. 꼬물꼬물. 으, 징그러워. 벌레야. 아이고, 벌레가 생겼네. 어서 잡아야지. 어떻게 잡아요? 징그러운데. 콩이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키운 채소들이 벌레들 때문에 죽으면 어쩌려고. 벌레들이 영양분을 모두 빨아먹어서 시름시름 병이 들 텐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콩이가 매일 물 주고 말 걸어주고 예뻐해 준 채소들인걸요. 벌레들이 함부로 먹어버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난 징그러워서 못 잡겠어요. 손으로 못 잡겠으면 테이프에 붙여내듯 잡아주거나 나무젓가락으로 한 마리씩 잡으면 돼. 할머니가 주운 테이프로 콩이는 입 뒤쪽에 들러붙어 있는 벌레들을 꼼꼼히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 사랑하는 채소들을 위해서는 좀 징그러운 것도 잘 참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성스럽게 키운 채소들이 모두 죽어버릴 테니까. 베란다는 밖에 있는 텃밭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진드물이나 응애 같은 게 많이 생겨. 그래서 자주자주 잡아줘야 해. 할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콩이는 꾸물꾸물 징그러운 벌레들을 몽땅 잡아냈어요. 세상에, 우리 공주님이 벌레를 다 잡아? 개미만 봐도 질색하는 우리 공주님이? 아빠는 콩이가 벌레 잡는 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어요. 이 채소는 내 아기들이야. 다시는 벌레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야. 우와, 우리 강아지가 이제 텃밭 농부가 다 됐네. 아니야, 난 의사 선생님이야. 아픈 채소들을 치료해 주니까 채소 의사 선생님. 그날 밤 콩이는 채소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너무 졸렸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아주아주 무서운 귀신 그림을 그려서 텃밭에 세워두었지요. 이제 벌레들도 함부로 콩이와 할머니의 텃밭을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당근도 많이, 키가 많이 자랐네. 할머니가 당근을 심어둔 화분을 보며 말했어요. 당근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당근 잎들이 이렇게 키가 컸잖아. 그러니 뿌리도 굵어졌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뽑아도 돼요? 그래, 어디 한번 뽑아볼까? 주변의 흙을 살살 파헤친 다음 뿌리 근처를 잡고 쑥 당겨보렴. 콩이는 할머니가 손으로 잡아준 줄기 끝부분을 잡고 힘껏 위로 잡아당겼어요. 아이쿠! 너무 세게 잡아당겼는지 당근이 쑥 빠지면서 콩이는 쿵 하고 뒤로 자빠졌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엉덩이 하나 파? 이건 조그만 당근이어서 뿌리가 손가락만 하네. 이것 봐라. 엉덩방아를 찢게 한 당근을 보니 마트에서 사먹는 당근처럼 크지 않고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조그만했어요. 귀여워요, 할머니. 그래, 아주 귀엽지. 이렇게 조그만 당근으로는 뭘 해 먹을까? 우리 강아지 식빵에 발라먹게 당근잼을 만들어야겠다. 잼이요? 그래, 당근잼. 나머지 당근도 다 뽑아서 깨끗이 씻자. 이번에는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고 살살 뽑았어요. 콩이는 잎이 달린 당근을 처음 봐요. 당근 키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거든요. 당근잼 만들기 전에 한 입 먹어봐. 아주 달 거야. 당근은 콩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왠지 이 당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콩이가 키우고 직접 뽑은 당근이니까요. 아삭아삭. 할머니, 맛있어. 맛있어요. 고소하고 달콤해요. 거 봐라. 맛있지? 그냥 먹을까? 아니, 아니. 당근잼도 만들어주세요. 할머니는 작은 냄비를 꺼냈어요. 당근을 믹서기에 갈아서 냄비에 넣고 설탕도 듬뿍 넣었어요. 이제 약한 불에서 졸이면 된단다. 그러면 당근잼이 만들어지지. 빵에 발라 먹으면 달콤해. 당근이 서서히 졸여지면서 집안에는 달큰한 냄새가 났어요. 아, 맛있는 냄새. 텃밭이 생기고 나서 콩이네 집에는 맛있는 냄새가 자꾸자꾸 나요. 강아지야, 요거 좀 봐라. 지난번에 보랏꽃 봤지? 이 할미가 보랏꽃 피면 이제 뭐가 나올 거라고 그랬지? 아, 가지요, 가지. 그래, 봐라. 여기 쥐방울만한 가지가 열렸네. 이게 가지예요? 왜 이렇게 작아요? 베란다에서 열리는 건 아주 크게 자라지는 않아. 그래도 맛이나 향기, 모양은 다른 가지랑 똑같지. 아이고, 예뻐라. 보랏빛이 반짝거리네. 할머니, 할머니, 꽃도 보라색? 줄기도 보라색, 열매도 보라색이에요. 콩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가지가 열리지 않을 때 줄기만 보고도 꽃만 보고도 아, 이게 가지구나 하고 아는 거야. 우리 가지 먹어요. 가지로는 뭘 해 먹어요? 요 녀석은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겠네. 가지는 찜 쪄서 무쳐 먹어야 맛있는데 이건 작으니까 그냥 가지전 구워 먹자. 콩이는 할머니를 도와 가지 몇 개를 따서 깨끗이 씻어 그릇에 담았어요. 가지는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지만 볶아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어. 여름에는 이만한 반찬이 없지. 동글동글 모양대로 잘라서 부침 옷 입혀서 전을 부치는 거야. 간장 양념에 찍어 먹으면 고소한 게 그만이지. 채소는 흙이 아니어도 물에서 키울 수도 있어. 고구마나 감자를 보면 쏙 들어간 곳이 있지? 그게 눈이야. 물컵에 담가 놓으면 눈에서 새순이 나와. 한 달이면 키가 아주 크게 자라지. 물에 심을 때는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똥냄새가 나니까 조심해야 해. 나도 고구마 심어볼래요. 순이 나왔을 때 흙으로 옮겨 심어주면 더 빨리 자라지. 이 순을 잘라서 들깨가루를 듬뿍 넣고 나물처럼 무쳐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데. 할머니는 물에 담근 고구마를 보면서 벌써 입맛을 다셨어요. 고구마 순이 얼른 먹고 싶은가 봐요. 미나리도 물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데. 뿌리만 물에 담가두면 쑥쑥 자라는 게 미나리야. 신기하지? 물이랑 햇볕만 먹고도 잘 자라니까. 새싹 채소들은 물에 적신 키친타월 위에 씨앗을 놓고 분무기로 하루에 서너 번씩 물을 주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돼요? 싹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문지나 어두운 색천으로 덮어줘야 해. 싹이 하나 둘 나오면 천을 걷어주는 거야. 새싹 채소는 조그만 컵이나 그릇에서도 키울 수가 있어. 그날부터 콩이의 집 베란다는 물론 부엌에도 고구마 순과 새싹 채소 텃밭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시골에서 키우던 콩나물도 다시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루라는 거야. 옛날 시골집에서는 여기다 콩나물을 키웠거든. 구석에 처박아 뒀는데 이제 쓸모가 있게 됐구나. 어? 이 항아리 같은 데서 콩나물이 자라요? 그럼 콩나물은 물만 듬뿍듬뿍 잘 주면 쑥쑥 자라지. 아마 우리 집 채소 중에서 1등으로 자랄걸. 콩나물 씨앗은 뭐예요? 콩이지. 요 동글동글한 콩을 물에 담가서 불려야 해. 그리고 컴컴하게 천으로 덮어두면 콩나물 줄기가 쑥쑥 자라지. 콩나물은 햇볕을 안 먹어요? 그러게. 콩나물은 물만 먹고도 잘 자라. 콩나물이 쑥쑥 크면 콩나물 밥을 해먹자. 밥 지을 때 콩나물을 미리 넣고 양념장에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이지. 내일은 곰취를 뜯어서 곰취 주먹밥을 싸줄게. 그럼 우리 소풍 가요, 할머니. 주먹밥 도시락 싸서 공원으로 소풍 가요. 콩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 흔들며 졸랐어요. 그래, 곰취 주먹밥 싸서 우리 가족 모두 공원에 가자. 아침부터 소풍 준비로 아빠도 엄마도 콩이도 할머니도 바빠요. 할머니는 곰취를 뜯어서 쪘어요. 찐 곰취를 한 장씩 펼치고 조물조물 밥을 동그랗게 말아놓고 된장과 밥을 올린 다음 돌돌 말아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엄마는 김밥을 싸고 콩이는 베란다에서 키운 쑥 커버린 방울토마토를 따서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아빠는 돗자리를 챙겼지요. 할머니도 들썩들썩 신이 나고 콩이도 꼬리 흔드는 강아지처럼 기분이 좋아요. 엄마 얼굴도 아빠 얼굴도 환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강아지랑 산책하는 사람, 공놀이하는 사람, 돗자리 위에 누워 책 읽는 사람,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콩이네 가족은 돗자리를 펼치고 도시락 뚜껑부터 열었어요. 오, 이거 어떡하나? 콩이가 싫어하는 초록, 하양, 보라, 주황, 빨강색 음식이 다 모였네. 아니에요. 이건 내가 키운 거니까 좋아요. 다 내가 먹을 거예요. 콩이의 말에 온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분홍공주 콩이는 베란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싼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